Hops News.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보도부 인스타그램 개설 안내입니다. 기존 한대방송국 보도부가 운영하던 헙스 뉴스 카카오톡 채널이 폐지되고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보도부 인스타그램이 개설됐습니다. 헙스 뉴스와 보도라디오 정보를 게시하며 뉴스 제보 및 기사와 관련된 질문사항도 DM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팔로우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니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마이스 실감형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과정 3기 교육생 모집 안내입니다. 마이스 산업에 관심이 있고 취업을 희망하는 자 30명에 한해 교육이 이루어지며 9월 26일 월요일부터 11월 1일 화요일까지 총 25일간 진행됩니다. 모집 마감은 9월 21일 수요일 16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커리어 개발센터와 한국마이스협회에 문의 바랍니다. 총 동문회장배 2022 애한재 한양 갓탤런트 안내입니다. 모집 분야는 춤, 노래, 마술, 성대모사 등 무대로 표현할 수 있는 장기라면 전부 가능합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메일 주소를 통해 지원 서류와 직접 공연한 영상을 제출해 신청 가능하며 예선 접수는 9월 14일 수요일 23시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총학생회에 문의 바랍니다. 찰스 3세가 여왕의 서거로 왕위를 승계한 지 사흘째인 현지 시간 10일 즉위식을 갖고 영국 국왕으로 공식 선포됐습니다. 즉위식은 1952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즉위 이후 70년 만에 열린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됐습니다. 한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장은 열흘간의 추모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9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장례식 날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으며 이후 여왕은 윈저 성내 성 조지 교회에 안장됩니다. 우리나라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OECD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 35개국 가운데 중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0.7%로 1분기와 비교했을 때 18위에서 두 계단 떨어진 20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경기 둔화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주요 경제대국 중에서는 일본이 0.9%로 17위, 프랑스가 0.5%로 24위, 미국이 마이너스 0.1%로 31위를 기록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수리남이 공개 이틀 만에 넷플릭스 글로벌 TV쇼 부문 톱10에 진입하며 세계의 시선을 잡아 끄는데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공개 후 세계를 접수했던 오징어 게임의 뒤를 잇는 K-드라마가 될지 기대감이 고조됩니다. 12일 온라인 컨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 패트롤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수리남은 넷플릭스 TV쇼 부문 세계 8위를 기록했습니다. 수리남은 11일 기준 한국을 비롯해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등 4개국의 넷플릭스 TV쇼 차트 1위였고 아시아권과 미주, 오세아니아 등 다양한 문화권의 32개국에서 톱10에 올랐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헙스 뉴스 9월 13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조윤희, 기술의 박세준, 담당의 성재훈이었습니다.